I'm from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I'm from 내가 대답한 눈은 애들이 눈 찢어대도 run for I'm from Korea 정의가 만들었지 우리 비약 용서하지 너희들의 무지한 무식은 추억이니 들어봐 We are Asian 눈을 blur 하나 대주왕의 glow 이름하여 훈민정음 그럼에도 배가 부러우지 못해 신앙처럼 사대주의 이야기도 했지 왜냐면 우린 트라우마가 있어 하나 말하자면 그건 쇠국 너희 문화 가장 빨리 받아들여 차단해 왔기에 왜 검게 물들었지 신호 백의 민족이었다는 건 We know 지옥 그것은 우리가 잊어간다는 거지 될지 모르고 We up 우리가 빼앗긴 문화기에 집착이 심해졌지 백색 변하는 쌤에 생긴 노벨 신호 보낸 너희들에게 난 Mayday 그들의 노예로 낙인 찍힌 색은 Black 써 되찾아 내 백 모순이란 느끼겠지 너희 문화를 표방함을 가진 피부색은 허나 우리 same black 이자 다른 black이니 누구보다 공감해 다른 발랄해 같은 감정 느끼며 살아왔으니까 난 말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I'm from 내가 대답한 눈은 애들이 코를 막아도 난 run for I'm from Korea 정의가 만들었지 우리 비야 대신 더 죽게 했지 우리 시가 받아도 상관없어 모든 비난 익숙하지 허나 지켜봐 내 ghost 내 아버지도 못 막아내고 난 흐르지 않아 내가 대체 싫음 없어지길래 네가 없는 songs 부정하지 누구라 say no but 똑바로 말해 또 guess I'm from Korea 다 미안해 널 죽여댔어 이거는 반포 그저 ride for Wire, 지붕이 무너진 내일 이 와중에서 늙은 내일 이 작은 땅을 지구 온난화가 과연 낮을까 이럴 땐 몇 날을 때 다닐 텐데 Cause we are from Throw